1911년 로버트 스코트가 이끄는 영국 탐험대는 영하 40도의 추위, 초속 30m의 강풍을 뚫고 남극점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남극점에는 먼저 도착한 이들의 꽂아놓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바로 노르웨이의 아문센 탐험대였습니다. 영국의 스코트는 남극으로부터 귀환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지금 남극점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남아있는데요. 아문센 스코트 기지라는 이름으로요. 이 스코트 탐험대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일기는 한동안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도 실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바로 비상식량인 비스킷과 코코아를 동료들과 나눠 먹는 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비스킷과 코코아, 코코아와 초코파이. 이번에 구조된 우리 세종기지 대원들을 살린 것이 바로 코코아와 초코파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동료회였다고 하죠. 날씨가 춥습니다. 뜨거운 차 한 잔, 과자 한 조각에 그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나눌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리고 그럴 마음 준비되어 있나요? 영화 온라이브 중에서 아론 네벨이 부른 아베 마리아,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부산에서 정석태 씨가 신청하셨죠? 차가운 칼바람이 부는 계절 겨울. 겨울보다 더 추운 경제 한파와 함께 어쩌면 스스로의 희망된 의지마저 저버린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영화 마지막에 등장인물이 구조되는 순간에 나오는 아베 마리아. 종교와 인종과 개인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그 선율, 그 순간 속에서 지금 제가 처한 차가운 현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다시 살고 싶다고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듯한 그 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희망의 귀 기울이세요. 부산에서 느낌표 짝짝 하고 정석태 씨가 신청하신 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 저는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한 번도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난당한 다른 탐험대를 구하러 강풍을 뚫고 폭설을 헤치면서 나아가는 그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가끔 그 상상만 해도 이게 가슴이 짠해지는데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하느라고 만났던 소설가 김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요즘에 무슨 책 읽고 계세요? 했더니 책이 아니라 시험 문제집을 읽고 있다. 바로 바닷사람들, 항해사가 되는 시험 문제를 읽고 있는데 그 시험 문제를 문제집을 풀면서 읽으면서 눈물을 막 주체할 수 없다고요. 폭풍 속에서 그들이 처했을 그 상황들, 그 위험 속에서 망망대해에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 그들이 닥칠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 존재 조건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가슴이 멍해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조난당한 다른 대원들을 구하러 떠나는 우리 연구원들, 그 중에서도 자기 것을 나누어 먹는, 나누는 그 동료의, 동지애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극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냥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도 늘 발휘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떠나신 분들께는 뭐라고 정말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살아남으신 분들은 또 동료들의 목까지 더 좋은 어떤 연구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요, 신작들 만나보는 그런 순서 마련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저희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0번 편지나 엽서에 보내주시고요. 물론 전보에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전보를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이 전보가 하루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하루 늦게 도착했나요? 이게 아마 친구분이 마음의 버색에 띄우는 그 전보인데 얼마나 급했으면 전보로 저에게 보내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소개를 해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내 마음의 버 소라야. 네가 있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생일 축하해. 사랑한다 소라야. 하면서 친구 이수진 씨가 천소라 씨의 생일에 천소라 씨의 소원이 생일날 제 목소리로 축하받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전보를 띄우셨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생일 파티 잘하셨어요? 이렇게 전보를 보내셔도 되고요. 편지나 엽서 보내셔도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사연도 올려주세요.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고요. 자, 곧 우리나라에 개봉할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영화 중에 한 편이 또 그린치잖아요. 그린치를 만든 닥터 수스의 The Cat in the Hat. 사실 미국에서는 뭐 유아용 그 책, 교육용 책 시리즈로 아주 유명한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게 The Cat in the Hat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주인공인 마이크 마이어스가 직접 노래를 불렀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Fun, fun, fun. Maestro! I know it is wet and the sun is not sunny, but we can have lots of good fun that is funny. It's fun to have fun, but you got to know how. Have all. I know lots of good tricks, and I'll stop this right now! Be here? He should not be about. He should not be here when your mother is out. Come on, kids, you're gonna listen to him? He drinks where he pees. There was this cat I knew back home where I was bred. He never listened to a single thing his mother said. He never used a litter box, he made a mess in the halls. That's why they sent him to a vet who cut off both his boo. Boo, boo. Boy, that wasn't fun, fun, fun. He never learned you can have fun, fun, fun. But yes, he's born. They may ship you off to school, so rein it in a little. We can't perform without you in the middle. Children, this cat is currently in violation of 17 of your mother's rules. City morgue! 18! There was this high-strung cat who thought she knew it all. The way she scheduled at her day could drive you up the wall. She liked to be the teacher's pet, always the head of the class. It took a ton of TNT to kill the bug up her ass. Ask me was she fun, fun, fun. Not a chance you can't have fun, fun, fun. If you're uptight, so loosen up and lose all bliss. Life isn't such a riddle. You can't spell fun without you in the middle. You can juggle, work, and play, but you have to know the way. You can keep afloat a wish, like the way I do this fish. You can be a happy fella. Someone throw me that umbrella and that rake, that cake. That's what you're making, so have fun, fun, fun. Go insane and have some fun, fun, fun. Just look at me! Fun, fun, fun! No more rain, look, it's the sun, sun, sun! So can't you see? I'm as happy as a clam, I'm as fit as a fiddle. Yeah, the dogs may bark about you, and the purebred cats may down you. But remember this, you can't have fun without you in the middle!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과연? 새로 나온 개봉작들이. 자, 필름2.0의 편집장인 이지훈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소개와 추천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지훈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 영화가 이번 주에 있습니까? 예고편보다 재미있는 영화요? 예고편만큼 재밌는 영화는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다는 아니라도 만큼. 네. 약간 수위들이 조금 낮은가 봐요? 이번 영화들은 글쎄 그렇게 큰 대작은 없는 주인 것 같은데요. 네. 주목할 만한 작품이 두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편을 소개해드리고 그 외에 영화제 한 편 제가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고편만큼 재밌는 영화는 춤추는 대수사선 2편입니다. 춤추는 네. 대수사선. 네. 네. 그 부제가 레인보우 브릿지를 봉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레인보우 브릿지를 봉쇄하라. 네. 그건 이제 그 스토리상에 나오는 네. 예, 그런 설정이고요. 춤추는 대수사선은 글쎄요. 그 일본에서는 굉장한 그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네. 그런 작품이죠. 모토히로 가츠유키라는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감독 영화는 최근에 사토라레라는 작품이 한 편 더 개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의 성공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1편이 800만 명이 들었었고요. 그 본국 내에서. 2편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1300만이 넘었어요. 그 두 작품을 합하면 뭐 2000만이 넘은 셈인데. 대단하네요. 일본 인구를 1억이라고 생각하면 5분의 1이 영화 1, 2편을 본 셈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2편 같은 경우는 일본 실사 영화의 흥행 그 탑이에요. 그 일본은 워낙 그 애니메이션이 발달한 나라라 네. 그 아직까지 일본의 1등은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인데 네. 그 어쨌든 실사 영화로서는 이 작품이 가장 그 커다란 성공을 거뒀는데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1편이 개봉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제목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대단히 그 주목을 끌만한 어떤 바탕은 없었던 영화였는데. 네. 영화가 워낙 경쾌하고 발랄하고 재밌다 그치. 보니까 뭐 2편을 기다리는 분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화는 그 오다 유지라는 배우죠. 굉장히 그 매력적인 배우인데 네. 이 오다 유지가 그 완관서라고 하는 일종의 네. 그 도쿄 옆에 있는 그 오다이바라고 하는 일종의 그 가공된 그 시인데 네. 오다이바를 관할하는 그 완관서에 순사 부장인가 뭐 그렇죠. 네. 일종의 형사죠. 형사. 경찰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그 1편 얘기부터 잠깐 드릴게요. 1편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져요. 경식청에 부국장이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과 동시에 몇 가지의 다른 사건들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경식청의 어떤 중앙 관료들이 내려와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죠. 이 와중에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엘리트 관료들과 완관서에 발로 뛰는 경찰들 사이에 그 어떤 충돌이 있죠. 네. 따라서 이 영화의 어떤 진정한 주제는 일본 사회의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관료주의식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이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에서 오다이바가 신지 5년이 흘러서 굉장히 그 평화롭고 관광 도시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역시 동경 경시청에 엘리트 관료 형사들이 내려오는데 이 형사들의 어떤 대장은 여자예요. 뭐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남녀 평등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홍보성으로 여자가 대장으로 내려오고요. 이와 동시에 이 오다이버시에서는 어떤 흡혈귀가 여자들의 목을 무는 사건이 벌어지고 네. 또 어떤 똑같은 옷을 입은 엄마 아빠 꼬마 아들 딸 네 명의 가족이 소매치기를 한 사건이 벌어지고요. 네. 또 완관서 내에 그 국장이 경찰서 내 어떤 후배 경찰 여자 경찰에게 보낸 연애 편지가 바이러스를 먹는 바람에 전 경찰 그 컴퓨터로 다 날라옵니다. 네.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상당히 1편과 유사하네요. 유사하죠. 여러 가지 네. 사건이 교차돼가지고 그렇죠. 벌어지는 것과 또 경찰 조직 내에서의 또 문제가 네. 이렇게 그 안에 삽입되는 것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엘리트 경찰들은 이 오다이바시 전역에 그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을 도청하고 그런 수사 방식을 네. 벌이지만 이 오다유지가 그 분한 그 주인공들과 그들은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직접 현장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 조직 간의 갈등 문제가 똑같은 축을 이루고요. 또 하나는 그 경식청 사람들은 그 살인 사건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흡혈귀 사건과 소매치기 사건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사건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식의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 구조가 나갑니다. 네. 자, 이 모토히로 가츠유키 감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감독의 어떤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1, 2편의 이야기들이 일반적인 어떤 범죄 스릴러 영화들에 비해서 결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네. 그저 작은 사건들 몇 그쵸. 가지가 엮여있는 네. 정도예요. 또 사토라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사토라라는 영화는 그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생각이 반경 10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어떤 초능력 돌연변이들의 이야기이고 그 영화의 주제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푼 사랑을 손자가 돌려준다라는 그래서 어떤 세상을 사는 선한 의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토히로 가츠유키가 다루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또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이야기들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영화 감독은 대중적으로 이렇게 일본에서 현재 가장 그 대중상업 영화 감독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이 작은 이야기를 크게 과장하는 재주가 있어요. 네. 상당히 일본적이에요. 네. 1편도 그랬고요. 2편도 네. 그렇고요. 어떤 앵글이나 또 화면 사이즈나 또 음악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또 한동안 코믹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아주 그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과장이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사람한테 그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재밌는 것은 감동을 받아요. 예. 그만큼 이 사람이 대중적으로 네. 그 어떤 조율을 잘한다는 얘기가 네.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길에 이르는 감독이고 이 춤추는 제사선 2편 역시 그런 면에서 보시면 재미가 더욱 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장면들에서는 정말 헐리우드 영화들을 뭐 거의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스펙타클들이 그 굉장히 그 적게 들인 예산인 것 같다는 게 느껴지면서도 네. 그 솜씨가 발휘가 됩니다. 이야기뿐만이 예. 아니라 스펙타클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 더군다나 이 2편 같은 경우는 이 레인보우 브릿지를 봉쇄하라는 이 부제가 결국 이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어떤 집단이다라는 게 밝혀지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오다이바시 전체를 봉쇄하는 작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편보다는 공간적으로는 좀 스펙타클한 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춤추는 대수사선 2편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또 일본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람의 검 신선조. 이 중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죠. 조 히사이시가 작곡한 의를 향한 길.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바람의 검 신선조 중에서 의를 향한 길 들어봤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예, 새로 나온 영화들을 필름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함께 만나보고 있는 순서인데요. 자, 춤추는 대수사선 2편에 이어서 그래도 주목할 만하다 하는 영화가 또 어떤 영화인가요? 예, 코로나도라는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이 작품은요, 예. 굉장히 의외예요. 저는 전혀 정보가 없었던 영화고요. 네. 그냥 굉장히 그 B급 액션 영화 아닐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의외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그래요? 영화가 네. 그 볼커 앵겔이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겟돈하고 엑스파일이나 예. 뭐 고질라 이런 네.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특수효과를 많이 쓰는 영화들의 특수효과 감독이었어요. 네. 이 감독이 코로나도의 제작자이자 각본가입니다. 네. 특수효과맨이 각본을 썼다. 예. 그러면 어떤 각본이 나올지는 예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특수효과만으로 이어지는 네. 각본일 것이 분명한데요. 네.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네. 예, 영화는 이 어떤 이야기냐면 감독도 배우도 하나도 몰라요. 네. 예,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인공은 특수효과군요. 그럼. 아니요. 주인공도 다 배우긴 배운데.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가 일종. 전면으로 내세우는 그렇죠. 주인공은. 네. 아, 그렇죠. 예, 맞죠. 그 저... 이 베버리스에 사는 네. 그 연인이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전날 스위스로 출장을 가요. 떠나버립니다. 서류 한 장을 놓고 가네요. 그래서 여자가 클레어가 주인공인데 클레어란 이름이에요. 스위스로 붙일까 하다가 아이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스위스로 가서 그냥 멋진 날들을 보내보자라고 하고 직접 들고 스위스로 날아갑니다. 그 주소를 찾아가 보니 그런 주소가 없어요. 즉 남자친구가 스위스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 그 봉투 안에 써있는 어떤 목적지는 코로나도라고 하는 중남미의 국가예요. 물론 이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네. 국가죠. 이 여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다. 어떡할까 했더니 친구 됐듬 하는 말이 바람 피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클레어는 당장에 그냥 코로나도 달려가죠. 코로나도에 도착을 해보니 거기는 군부 독재 정권과 혁명 반란군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체게바라적인 네. 의미의 그 쿠바 상황 같은 것도 좀 빗대지기는 합니다. 근데 참 단순하게 빗대지죠. 네. 아무튼 거기 도착해서 어떤 아넷이라고 하는 종군 기자 하나를 만나게 되고요. 이 기자와 함께 자기의 남자친구를 찾아서 반란군들의 기지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자기 남자친구의 어떤 정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또 아넷과의 뭐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 클레어라는 여자가 스위스에 잠깐 갔다가 코로나도에 도착해서 코로나도의 호텔에서부터 반란군들의 기지까지 또 그 기지에서 군부 독재 정권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군까지 네. 쳐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전부예요. 단순하네요, 이야기가. 아, 대사도 별로 없고요. 네. 대사도 별로 없어요, 심심. 그 계속 그 이 영화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생각하시면 네. 돼요. 일종의 이렇게 어드벤처 액션인데요. 계속해서 몇 분 단위로 이 위기와 모험 상황이 이 여자에게 닥치고 이 여자는 그것을 극복해가는. 심지어 예를 들어서 게임이네요. 예, 게임식이죠. 예. 어떤 그 벼랑 끝에 매달린 구름다리가 뭐 끊어지는 것을 뭐 네. 뛰어가면서 막 그런 것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많이 봤던 요즘 클리셰 네. 많이 깔려있고 클리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웃기다기보다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어떤 특수효과 담당이 각본을 써서 그런지 그 드라마로 뭘 해보겠다라는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 네. 저는 오히려 순수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화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굉장히 네. 재밌게 가요. 그 위기 상황들이 닥치고 보통의 이제 액션 블록버스터들은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의 국면이 있으면 그 국면들 사이사이에마다는 뭔가 좀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조금 드라마가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네. 그 특수효과가 이어지는 장면들. 이 홍보 측에서는 9초마다 한 번씩 터지는 특수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계속해서 특수효과가 나오고 또 볼커 앵겔이 만들었다 보니까 정교하죠. 정말 그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뭐 그 혁명군들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만약에 정말 실존한 나라라면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일 텐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코믹하게 네.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 그런 표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 네. 보통 이제 그 비하할 때 쓰는 말인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도 그 기술도 아, 그 재주죠. 그렇죠. 그런데 뭐랄까 그 특수효과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언뜻 그냥 소개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컴퓨터 게임 같다는 생각이 네, 많이 뭐 드는데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실 분들에게는 완성도 높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또 한 편의 음악을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미사이드라는 영화 개봉하는데요. 원제는 할리우드 호미사이드입니다. 알리시아 키즈가 부르는 A Woman's Worth. 해리슨 포드와 조시 하트넷이 콤비로 나오는 영화였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전형적인 할리우드 경찰 버디무비 중에 한 편이라고 하는데 허미사이드 중에서 알리시아 키즈가 부르는 A Woman's Worth였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모시고 개봉작들을 이지훈 기자의 눈으로 다시 보는 미리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 또 어떤 영화가 주목할 만할까요? 예, 마지막으로 영화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화제는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그 일반 개봉 영화들보다 더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은 네. 그런 영화제입니다. 오늘의 강추군요. 예, 강추 중에 강추. 네.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예. 클로드 샤브롤이라는 감독에 대한 영화제가 예. 이번 주말부터 대학로에 있는 한 극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략 하는 2주간 정도. 네, 영화 책에서만 그의 이름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네, 그 이 감독을 제가 그렇게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네. 단순히 어떤 클래식한 무비들 속에서의 어떤 인정하고 발굴해야 될 거장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이 감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동안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 클로드 샤브롤이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벨바그 세대의 감독입니다. 누벨바그를 열었다고들 하죠. 네. 첫 작품을 만들었죠. 그렇죠. 장립 고다르나 또 프랑스와 트리포, 에릭 노멜 같은 사람들과 함께 누벨바그를 시작한 사람인데요. 네. 누벨바그 세대들은 뭐 공이 까이드 시네마의 필자들로 네. 명성을 날리다가 모두 다 연출 데뷔작들을 내놓았고요. 클로드 샤브롤의 미남 세르주라는 영화가 이 누벨바그의 어떤 신호탄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감독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와 트리포는 워낙 영화 광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영화는 모든 영화들에 대한 어떤 오마주처럼 네. 이렇게 이어지죠. 뭐 피아니스트 정과 400번의 고통 이런 영화들이 또 그 장립 고다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천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화 매체의 어떤 진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네. 있어서 뭐 우리가 뭐 많이 알려진 것마저도 꼴라주니 수평 트래킹의 무슨 변화니 뭐 점프커싱이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영화 문법의 파괴들을 많이 했고 또 이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영화를 사용한 어떤 그 어떤 사회 혁명의 길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가이드 시네마의 일종의 노선 변경과 함께 그 고다르의 어떤 그 굉장히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입장들이 영화에 많이 들어갔고 뭐 에릭 로메르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아기자기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 어떤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하고는 조금 틀리게 클로드 샤브롤의 관심은 조금 달랐어요. 이 사람은 히치콕의 열렬한 숭배자였는데 네. 왜냐하면 누벨바그 세대들이 들고 나온 것이 작가주의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작가주의의 어떤 핵심에 있던 것이 미국 대중상업 영화 중에서의 어떤 작가성이었는데 그렇죠.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 히치콕이었잖아요. 네. 클로드 샤브롤은 그 중에서도 특히 히치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과 인간이 동거하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관계들 또 인간의 어떤 평화로워 보이는 이면에 존재하는 어떤 야수성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비관론자이고 염세주의자예요. 네.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표현해왔고 또 어떤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또 사회의 개혁과 함께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 완성되었으리라고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든 계급적인 평화의 균열들 예컨대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이 절대 같이 한 사회 속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거나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미남 세르주 같은 경우도요. 이 미남 세르주는 시골에 있던 세르주라는 친구와 도시로 갔던 프랑스와라는 친구의 이야기인데 프랑스와는 어떤 부르주아의 상징이고 세르주는 시골에 있는 어떤 야수적인 프롤레타리아인데요. 이 둘이 같이 공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아주 그 어둡게 사실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샤브롤의 다른 대표작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 에이드리안 라인이 언페이스풀이라고 그 리메이크했던 부정한 여인이 샤브롤의 영화인데요. 네. 언페이스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신 많은 어떤 중년의 남성 관객들께서는 이 영화가 뭐랄까요 그 얼마만큼 생을 산 사람들 안에 감추어진 내밀한 욕망 그리고 그런 것에 복속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나약하면서도 본질적인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였고요. 또 라인 감독도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언페이스풀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사한 감동이 있는 그런 네. 영화였는데 사실 원작인 부정한 여인은 뉘앙스가 틀린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그 엘렌이라고 하는 이 엘렌을 맡은 배우는 스테판 오드랑이라고 하는 샤브롤의 부인이에요. 샤브롤은 스테판 오드랑과 결혼한 이후에 엘렌 시리즈라는 것을 연속해서 내놓게 됩니다. 네. 주인공들의 이름이 다 엘렌이죠. 부정한 여인도 그 중에 한 편인데요. 원작인 부정한 여인은 엘렌이 부르주아 가정의 어떤 평화의 어떤 극단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삶인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어떤 정부와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균열적이고 또 어둡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또 샤브롤의 또 다른 대표작이라고 하는 암사슴 같은 영화도 네. 정말 잘 사는 어떤 엘렌이라는 여인이 갑자기 길에서 그 행위 예술을 하는 불황자 같은 예술가 또 여자예요. 데려다가 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 이 샤브롤의 영화들을 굳이 장르로 정리를 하자면 범죄 멜로드라마예요. 범죄 멜로드. 예, 이 사람은 자기가 비관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늘 살인이 등장을 하고요. 네. 그 살인은 늘 파국이죠. 또 멜로가 로맨스가 등장을 하지만 그 로맨스는 뭐랄까요? 자기 자신이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밀려왔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데 사라질 때는 반드시 멜로를 그 멜로의 주인공들의 파멸과 함께 사라진다. 네. 늘 인간관계에 어떤 종점을 찍는 의미에서의 로맨스예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샤브롤은 다른 누벨바그 감독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어두운 이면들을 지금까지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생존해 있거든요. 네. 지금 몇 살이죠? 지금이 그러니까 예순이 좀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됐고요. 제가 또 아까 초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다르나 프랑스 트리포나 이 로메르처럼 누벨바그의 대표하는 감독들, 뭐 알랭 레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샤브롤은 조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샤브롤이 누벨바그 세대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 것과 그 이후에 누벨바그 감독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주관적인 변화에 의해서 스스로들의 고뇌와 또 이런 변화를 겪었던 것에 비하면 샤브롤은 프랑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중심을 네. 유지하고 있었어요. 샤브롤 영화에 영향을 받은 많은 감독들이 있고요. 이후에 프랑스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에 잠깐이나마 잠식당하거나 그런 것들이 누벨 이마주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네. 또 혹은 누벨 누벨바그라고도 하죠. 네. 그 세대들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는 모든 시점들에서 프랑스 영화가 영혼과 인간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중심은 여기에 있다라고 늘 상징처럼 존재했던 것이 샤브롤입니다. 그 샤브롤을 한국 관객들로서는 이번 기회에 만나보실 수 있는 것은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영화제는 그의 대표작들이 거의 망라돼서 상영을 합니다. 꼭 보십시오. 정말 저도 이름만 들었지 그의 작품을 많이 접하지 못했거든요. 이준 기자께서는 어떻게 많이 보실 기회가 있었나 봐요. 되게 부럽네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네. 제가 영화를 공부하던 네. 대학 다닐 때가 그 시네마테크라고 하죠. 네. 지금 시네마테크는 필름 시네마테크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그 불법 비디오 테이프 복제한 예. 것들로 그 시네마테크에서 공부하던 세대들이었어요. 제 세대가. 네. 그때 그 안 좋은 화질로 해서 예. 거의 다 봤죠. 예. 저도 그런 비디오를 몇 편을 봤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좀 보다 보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참 머리 아프지 않게 클로드 샤브롤의 작품을 깨끗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 클로드 샤브롤의 작품 중에서 한 곡을 들으면서 우리 이지은 기자와는 인사를 나누도록 할까요? 필름 2.0의 편집자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자, 마담 보바리 중에서 로비 라카투스와 히즈 앙상블이 함께 그의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왈츠 들어보죠. 영화 Love Actually 중에서 그 꼬마 샘이 짝사랑하는 소녀 조안나가 영화 속에서 직접 불렀죠. 그 소녀 이름은 올리비아 올슨인데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Love Actually를 보고 이 음악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박봉욱 씨, 정두미 씨, 성선미 씨, 그리고 김정숙 씨는 이 영화를 보고 마음 한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채로 꼭꼭 숨겨두고 방치해둔 개인적인 유사한 경험을 들추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도 가슴을 콕콕 찌르듯이 아프더군요. 정말 사랑은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하면서 신청해주신 김정숙 씨도 계셨고요. 김경희 씨가 맞아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신청해주셨죠. 윤종원 씨는 며칠 전에 자원봉사하고 있는 채식뷔페 주방과 홀에서 일하는 직원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일을 마치고 단체로 이 Love Actually를 관람하셨다고요. 나이는 2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다양했지만 그분들 모두를 2시간 동안 아주 즐겁게 해줄 수 있었던 영화. 참 영화는 그분들이 지어내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위대한 것처럼 위대한 생각이 들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영화를 본 50대 매니저님 내외분이 영화에 나왔던 CD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조니 미첼입니다 라고 알려드렸더니 한 번에 못 외우겠다고 한 분은 조니 외우고 가시고 또 한 분은 미첼 하고 외워가셨다고요. 아 정말 우리 엄마 아빠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좀 그러시잖아요. 자 FM 영화음악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선물은요. 워너 홈비디오에서 제공하는 찰리 채플린 DVD입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하루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연말 특집으로 정영음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12월 26일 금요일부터 12월 30일 화요일까지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제 기간 동안 우리만의 영화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배우는 세상에 그 배우인 줄 몰랐어. 너무 기가 막혀. 변신 너무 놀라워. 이런 무슨 카멜레온 뭐 변신상 혹은 뭐 그곳에 가고 싶다상 뭐 영화 속에서 어떤 장소나 로케이션 위치가 너무 근사해서 그 영화가 다시 보이는 그런 영화들. 뭐 그 밖에도 여러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만이 한번 그 부문들을 뽑아주세요. 여러분이 뽑는 부문과 저희 FM 영화음악 제작진들이 준비하는 부문 함께 엮어서 근사한 영화제를 만들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부문을 선정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6일부터 21일 사이에 청취자 투표를 통해서 영화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계란 한 판 나이가 돼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셨나요? 조현정 씨. 그래서 계란 한 판이 몇 개가 들었죠? 하고 지금 우리 임재현 프로듀서, 권영 작가, 우리 고은희 씨 여기 같이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께 여쭤봤더니 계란 한 판이 30개가 들었대요. 어떻게 저 살림하는 저보다 이렇게 더 잘할까? 자취들 하시죠? 조현정 씨, 잃어버린 언니를 만난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반갑네요. 저도요. 라디오를 다시 찾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최종원 씨, 반가워요. 최종원 씨도 졸업 앞둔 많은 대학 4학년 여러분들 다 함께 힘내자고 하셨죠? 오늘 마지막 곡은요. 많은 분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오션, 무간도의 여자 목소리의 노래. 은은한 고운빛의 스탠드가 아니라도 향기나는 고급 초가 아니라도 그래도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나요? 조성준 씨, 영화 무간도에서 양조이와 유덕화가 오디오 가게에서 만나서 듣게 되는 곡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셨죠? 그 곡은요, 제목이 바로 《被忘的时光》, 피유망적 시광, 흘러가버린 시간들이라는 뜻이에요. 채금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김지선 씨, 장유병 씨, 그리고 백찬열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아주 묵직하게 1편에서 들렸던 그 곡 들어보겠습니다. 빼왕 30대 요왕다 실관 피우망적 시간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